절세의 애곡자의 한 평생을 노래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을.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진군길 위에 천만 국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한 편의 노래가 힘차게 미아리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 온 영광 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 번영의 길이다.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시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저국을 끝없이 빛내어가시려는 불타는 맹세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힘차게 울려가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따라 부르는 우리들의 눈앞에 어운동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군사 야영 훈련을 지도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과 아름드리 밤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군사 야영지에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던 주체 51, 1962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전하의 나날 불타는 고지를 단숨에 토파오르던 영전사들처럼 총창을 빗겨들고 만세를 높이 부르며 산정에 오른 군사 야영생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신속한 정황 판단과 정확한 결심 채택, 영활하고 대담한 전투지휘는 전체 야영생들과 군사 교관들의 끝없는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미아래치는 고지의 정점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쉼없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끝없이 펼쳐진 조국의 대지를 굽어보셨습니다. 연질연질 뻗어간 산발들과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논밭들을 그윽히 바라보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벌써 몇 번째 오르는 고지이지만 매번 오를 때면 새로운 감정이 부풀어 오른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여기에서 눈앞에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느라면 저국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이 아름다운 내 저국을 조롱성같이 지키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뜻깊은 교실을 하셨습니다. 이었고 전술훈련에 대한 총화가 있은 다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즐거운 오락회가 진행됐습니다. 낭만에 넘친 흥겨운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락회가 절정에 올랐을 때 군사 야영생들 모두의 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로 쏠렸습니다. 온 산판이 들썩하게 박수갈채가 터져오르는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속에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고 있을 때 눈부신 태양의 모습으로 산정의 바위 위에 높이 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피어린 눈보라 말리기를 추억하시는 듯 전하의 천리기를 도듬으시는 듯 가야 할 먼먼 내일을 그려보시는 듯 격동된 심정을 담아 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읊으셨습니다. 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강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 여부를 계승해 나가시려는 그의 불타는 열정과 패기, 무한대한 포부, 비상한 각오와 신념, 환희에 찬 낭만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시의 구절구절을 새겨보는 군사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격정과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를 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종 끌어오르는 흥분을 누리지 못해하는 군사 야영생들에게 우리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손에서 무장을 놓을 수 없다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기를 이어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협의 완성을 위한 열쇠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받아 안으며 전체 군사 야영생들은 강철의 천만대군을 이끌고 백두의 행군기를 곧바로 이어갔을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을 보았습니다. 천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담력, 철석의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는 노래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진정 감명 깊게 울리는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어떤 원수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을 영원히 지키오가리라 하시던 그날의 맹세를 지켜 선군의 기치 높이 우리 조국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필승불피의 강국으로,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그날에 울려 퍼진 절세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옥색에 틀어잡으며 우리 모두를 주체혁명력 완성의 한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거니, 우리 천만 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에 오린 붉은 길을 옥색에 축혀들고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을.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